설레임으로 극장에 가 표를 구하고 어둠을 헤치고 나의 좌석을 찾아 앉는다. 일단 좌석에 앉으면 그 영화가 재밌든 재미있지 않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우린 큰 보람을 얻게 되지. 우리 삶도 그렇다. 설레임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헤치고 나의 위치를 찾는다. 일단 나의 위치를 찾으면 그 일이 어렵든지 혹은 쉽든지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위치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면 우린 큰 보람을 얻게 되지.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서울 구로일동의 애청자 강병윤 학생의 영화보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영화보기는 어떠십니까? 소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하는 영화 커미트먼트 중에서 Destination Anywhere였습니다. 내일 병원에 입원하신다고요? 충남 금산군의 이정미씨,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쾌유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친구 창용이의 생일 축하해주신 대구 북구 정호영씨, 그리고 대구 서구의 이재훈씨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엽서를 보내주실 곳은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지난 23일에요. 그 비버리 힐스에서 제50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든글러브라고 한다면요. 84나라에서 114명의 기자들로 구성된 헐리우드 외국 기자협회에서 선정해서 발표하는 상이죠. 아카데미상을 가늠하게 하는 그런 예고탄적인 성격을 가진 상인데요. 잠시 올해의 큰 상들을 훑어볼까요? 그 퇴역 군인의 갈등과 사랑을 그린 영화 여성의 향기 Scent of a Woman 이 영화가 드라마 부분 작품상 각색상 그리고 남우주연상 알파치노가 수상했죠. 이 세 부문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서부 영화 용서받지 못할 자 Unforgiven으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상을 따냈네요. 또 드라마 부문 여자 주연상은요. 하월즈 엔드의 엠마 톰슨 그리고 외국어 영화상은 우리나라에도 개봉되었죠. 까트린 느드누브의 인도 차이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만화 영화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 이 노래가 주제가상을 탔습니다. 이 곡은요. 미녀와 야수의 알란 맨켄이 작곡하고요. 그 유명한 팀 라이스가 가사를 썼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만화 영화 알라딘의 테마입니다. A Whole New World. 피버 브라이슨, 레지나 벨레의 노래입니다.

that you should care for me. Sorrowful nights, sorrowful nights, paradise, paradise, what I love to see. 지금은 이미 둘 다 고인이 된 배우 오드리 헵번과 프레드 아스테어가 주연했던 뮤지컬 Funny Face 중에서 맨 마지막 장면의 노래였습니다. Wonderful. 두 주인공이 직접 노래했죠. 오드리 헵번, 그녀가 출연한 영화 중에서 그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를 연상시키는 영화가 있죠. 사브리나. 실내에는 테니스 코트가 있고 자동차를 8대나 소유한 대부호 라라비가, 이곳에 고용된 운전수의 딸 사브리나는 무척 귀엽고 순진한 아가씨입니다. 하지만 라라비가의 차남 플레이보이인 데이비드 윌리엄 홀덴을 짝사랑하다가 가슴에 상처만을 안고 파리로 훌쩍 떠나버리죠. 파리에서 2년간 요리 공부를 하고 돌아온 사브리나. 그녀는 어느새 화려하고 세련된 여인으로 변해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런 사브리나에게 반해버립니다. 동생과는 달리 무뚝뚝한 성격의 장남 라이너스 험프리 보가트도 자신도 모르게 그만 사브리나를 사랑하고 맙니다. 함께 있으면 그 누구라도 끌릴 수밖에 없는 깜찍하고 독특한 매력. 그것이 곧 사브리나, 오드리 헵번의 매력이죠. 170cm의 키에 53kg의 갸냘픈 몸매. 오드리 헵번은 이 갸냘픔으로 50-60년대 헐리우드를 풍미했던 여배우입니다. 당시 헐리우드에는 여성적인 매력을 풍기던 여배우들이 유난히 많았었죠. 영화 나이의 가라에서 몰로워크로 명성을 떨치던 마릴린 몬로, 또 화려한 외모로 남성의 시선을 자극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런 여성들이 모두 음악의 여왕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드리 헵번에게는 이들이 풍기던 관능미라든지 완숙한 여성미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하지만 로마의 휴일, 사브리나 등에서 보여준 그 청순한 이미지 지금도 우리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그런 하늘을 떠올리게 하는 미소년 같은 소녀, 이 요정 같은 신비로운 매력에 관객은 매혹당하고 맙니다. 영화 사브리나에서요, 이 사브리나의 파리 생활 참 코믹하고 재미있게 장면 처리가 됐었죠. 그 뒤 배경에 깔린 음악 여러분도 모두 기억하시겠죠? La Vie en Rose, 자, 이 곡 오늘은 미레유 마티의 노래로 듣습니다. 사브리나의 테마, 라피안 호스, 미레유 마티의 노래였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청순한 매력이 살아 숨쉬는 또 한편의 영화가 있죠. 하우의 연정. 이 영화는 집시 밴드가 들려주는 그 감미로운 멜로디, 매혹, 패시네이션, 이것과 함께 라스트의 이별 장면이 무척이나 인상적인 영화였죠. 돈 많은 플레이보이 프레거넌, 게리 쿠퍼를 사랑하게 된 애된처녀 알리안느. 그녀는 프레거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신도 플레이걸인 양 행동하죠. 하지만 두 사람은 진짜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알리안느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녀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프레거넌. 그는 파리를 떠납니다. 그를 전송하러 나온 알리안느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죠. 하지만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자신도 모르게 그 뒤를 쫓습니다. 마침내 프레거너는 승강구에 매달린 채 발 팔을 뻗어서 달려오는 알리안느를 껴안아 태웁니다. 오드리 헵번은요, 이 첼로를 전공하는 알리안느 역을 맡기 위해서 파리의 유명한 교수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첼로 교습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감독은요, 그냥 한 신용만 내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첼로를 배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드리의 고집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영화 속에서 하이든 교향곡을 멋지게 연주해냈죠. 이런 고집스러움과 일에 대한 정열, 오드리 헵번의 어린 시절부터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자, 음악 듣고 얘기 계속할게요. 영화 하우의 연정 중에서 Fascination, 매혹입니다. 만토바니 악단의 연주로 듣습니다. 만토바니 악단의 연주로 들으신 영화 하오의 연정 중 Fascination, 매혹이었습니다. 1929년 벨기에에서 태어난 오드리 헵번은 5살 때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전쟁으로 인해서 10살 때까지만 학교를 다녔는데요. 정규 교육은 이것이 전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민학교 5학년까지 다닌 셈입니다. 수학을 몹시도 싫어했고 역사, 신화, 천문학을 좋아했고 공상을 즐기던 소녀 오드리 헵번. 그녀는 일찍부터 배우가 되는 꿈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심했다고 하죠. 오드리 헵번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19살의 나이로 혼자서 런던에 간 그녀는 그때부터 모델 생활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발레를 배웁니다. 그 뒤에는 뮤지컬 무대에 진출한 오드리 헵번. 그녀는 브로드웨이 연극 지지의 주연에 발탁되면서 꿈이었던 배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처럼 원래 뮤지컬 무대 출신이었던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출연한 영화가 마이 페어 레이디였죠. 극 중에서 아주 지독한 사투리를 구사하던 꽃파는 아가씨 엘리자가 혹독한 교습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어려운 발음을 멋지게 하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비는 평야에만 내린다.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A 발음이 계속돼 나오죠. 자, 그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겠습니다.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I can't! I'm so tired! I'm so tired! God's sake, Higgins, it must be 3 o'clock in the morning. Do be reasonable. I am always reasonable. Eliza, if I can go on with a blistering headache, you can. I've got an headache too. Oh, here. I know your headaches. I know you're tired. I know your nerves are as raw as meat in a butcher's window. But think what you're trying to accomplish. Just think. 엘리자의 발음 교정에 지쳐버린 언어학자 렉스 해리슨 하긴스 교수는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자도 머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다면서 투정을 부리죠. 그러다가 가만히 스페인에서 비는 평야에만 내린다를 내뱉어보는 엘리자. 드디어 성공적으로 발음을 하게 된 겁니다. 신이 난 하긴스 교수, 엘리자, 피커링 대령. 그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Now try it again.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What was that?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Again.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I think she's got it. I think she's got it.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By George, she's got it. By George, she's got it. Now once again, where does it rain? On the plain, on the plain. And where's that soggy plain? In plain, in plain.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Bravo!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In Hartford, Hereford and Hampshire. Hurricanes hardly happen. How kind of you to let me come. Now once again, where does it rain? On the plain, on the plain. And where's that blasted plain? In plain, in plain. The rain in Spain stays mainly in the plain. Oh. The 웃으면서 기쁨에 들떠있는 오드리 헵번의 모습 눈에 떠오르시죠? 아,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하층민 소녀의 활달한 귀여움, 그리고 교육을 받은 뒤에는 사교계의 꽃으로 변화하는 엘리사의 기품 있는 우아함, 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이야말로 오드리 헵번 그녀만이 지닌 느낌입니다. 아, 그녀에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안겨주었던 로마의 휴일에서의 앤공주, 역시 이런 오드리 헵번의 매력이 완벽하게 살아 숨쉬는 작품이죠. 이런 분위기는 그 네덜란드 남작의 손녀인 그녀의 혈통과 낙천적이면서도 활달한 성격을 지닌 오드리 헵번 그 자체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 오드리 헵번은 영화 속에서 정말 참 다양한 역을 맡았습니다. 그 로마의 휴일에서의 공주여, 수녀로 나온 넌스 스토리, 또 어두워질 때까지에서의 맹인여, How to Steal a Million에서는 여도둑 역으로도 나왔었고요. 하지만 그 어떤 역할도 사랑스런 여인, 이 여인의 상으로서의 그녀의 이미지를 깨트린 작품은 없었죠. 그녀가 출연한 단 한 편의 서부 영화, 용서받지 못할 자, The Unforgiven,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텍사스 평원에서 목장을 경영하는 벤 버트랭카스터는 집안의 양녀로 들어온, 그러니까 자신의 의동생격인 레이첼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레이첼 그녀에게는 인디안의 피가 섞여있죠. 벤은 그것을 알고 고민합니다. 그런 그들의 곁에 레이첼과 같은 종족인 인디안 카이와족이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장을 습격하죠. 아, 영화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요, 자신이 인디안과 같은 혈통이라는 것을 알고 오드리 헵번이 거울을 보고 스스로 인디안 분장을 하는 장면입니다. 얼굴, 코, 눈이 하얀색 칠로 그 인디안 그 분장을 하죠. 오드리 헵번은 이 영화 촬영 도중에요, 말에서 떨어져서 심한 부상을 입기도 했었다네요. 자, 영화 The Unforgiven, 용서받지 못할 자의 테마 됐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 Unforgiven의 테마였습니다. 많은 스캔들을 일으켰던 다른 여배우들과는 달리요, 이 오드리 헵번의 사생활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두 번의 결혼을 하긴 했지만 두 번 다 모두 성실했다고 하죠. 또 두 아들을 두었는데요. 첫 번째 남편은 연극 무대에서 만난 배우 멜 파라였고요. 그와 헤어진 뒤에는 연하의 정신과 의사 안드레아 도티와 재혼했습니다. 결혼한 뒤에 줄곧 가정을 지키면서 조용히 살아오던 오드리 헵번. 하지만 수많은 기자들의 추적이 결국은 그녀의 결혼 생활을 방해합니다. 일관계로 떨어져 있던 남편 도티의 바람기가 그녀에게 전해진 것이었죠. 그녀는 결국 도티와도 이혼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던 네덜란드인 월터스와 오랜 친구이자 연인 관계를 맺습니다. 글쎄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실한 사랑을 찾아가는 나타샤. 전쟁과 평화 속에 이 여인의 인생 역정이 마치 오드리 헵번의 실생활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전쟁과 평화 중에서 듣습니다. 나타샤의 월츠. 남편 멜파라와 함께 공연했었죠. 영화 전쟁과 평화 중에서 나타샤의 월츠였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배우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가정과 육아에만 충실했다고 합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88년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 이때 새 삶을 찾습니다. 바로 유엔 아동기금, 즉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가 된 것이죠. 그 뒤 지난 21일 세상을 뜨기까지 오드리 헵번은 아프리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펴왔습니다. 전쟁을 겪어야 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 자신의 바로 눈앞에서 사촌이 나치에게 총살을 당하고 자신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던 오드리 헵번. 그래서 소녀 레지스탕스로 활약하기도 했었다시요. 전쟁 중에 매일 끼니를 썩은 감자나 풀뿌리로 때우기도 했다고 회상하는 오드리 헵번. 그녀의 아프리카 난민 구제 활동은 이런 아픈 기억에서 비롯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기의 요정. 이것으로 세계 영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오드리 헵번. 아, 그녀는 이제 뜨거운 인류애를 실천하는 천사의 모습으로 또다시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그 깜찍하고 발랄하던 전성기의 모습보다도요, 나이가 든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그녀의 진실된 삶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자, 40이 넘은 중년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던 그녀의 출연작이 있었습니다. 영화 어두워질 때까지를 끝으로 거의 8년 동안이나 영화에 출연하지 않던 그녀가 그 주름살 잡힌 모습으로 출연했던 영화 로빈과 마리안입니다. 이 영화는 로빈훗이 마리안과 헤어진 뒤에 18년 뒤에 다시 만나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안은 수녀가 돼 있었죠. 자, 이 영화의 테마 듣습니다. 크리스 카핀터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크리스 카핀터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영화 로빈과 마리안의 테마였습니다. 삶의 고뇌와 고통을 일깨워주기보다는 꿈과 희망을 느끼게 해주었던 오드리 헵번. 이제 그녀는 갔지만 그 신선하고 청순한 아름다움은 천사 같은 그녀의 헌신적인 마음과 함께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의 유행을 선도할 만큼 멋진 그녀의 패션 감각, 또 텅 빈 아파트 창가에서 홀로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던 여인의 외로움, 라스트 신의 비와 눈물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고양이를 찾던 그 애처롭고 순수한 모습, 이런 모습이 깊은 인상을 남겨줬던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이 영화의 주제가 문 리버는요, 필름에 담겨진 오드리 헵번의 모습을 본 음악가 헨리 맨시니가 그녀에 대한 느낌을 악상으로 옮긴 곡이라고 하죠. 자, 오드리 헵번이 직접 부르는 문 리버와 함께 오드리 헵번의 얘기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직접 부른 티파니에서 아침을 주제가 문 리버였습니다. 서울 마포 맨션의 김희성 씨, 잘 들으셨죠? 자, 서울 양천구 목동의 박현진 씨, 수원 장안구 지동의 김태경 씨, 사연 고맙습니다. 인천 북구 산곡 이동의 김경철 씨, 정말 여러 장째 엽서 보내주시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만화를 옆에 붙여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 만화처럼 저도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BBC TV 시리즈 The Celt 중에서 Fairy Tale, 애녀의 목소리와 함께 저 정은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